내 머리는 마음에게 다시 주어 마음은 두 손에게 다 구겨버리고 또 다시 주운 이 가슴 시린 옛 이야기 이 한 장의 편지만 남아버린 우리 둘 뜨거운 사랑